소중한 내 사람아, 우리가 사랑했었던 너무도 그리워했던 날들이 이렇게 멀어져가. 바람이 스치는 밤이면 더 그리워.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은 아닐 거야. 내가 지켜야 할 사람,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, 내 가슴이 이렇게 다 버려도. 사랑했어요 그대만을, 이렇게 끝은 아닐 거야. 내가 지켜야 할 사람,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, 내 가슴이 이렇게 다 버려도. 사랑했어요 그대만을, 그댄 영원한 내 사랑. 알았어요. 사랑했어요 그대만을, 그댄 영원한 내 사랑아. 인연은 끝나지 않았어요.